생각을 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없어요. 하지만 달라진 현실 앞에서 내가 먼저 돌아서서 울고 있을 뿐 누가 사랑해.